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 광명성전에 점하여 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대회 스위스준비위원회, 스위스조선위원회, 스위스주체사상위원회 소조가 공동명의로 선물을 드렸습니다. 위대한 상군님께 드리는 선물을 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대회 스위스준비위원회 위원장 마르틴 뉘에체루가 11일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 일꾼에게 전달했습니다.